UBS 허브스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학우 여러분. 여긴 하루의 소식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해준 허브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전국 그리고 세계 곳곳에선 정말 다양한 사건들이 끊이질 않고 있네요. 저희 허브스 브리핑에선 바쁘실 여러분들을 위해 중요한 뉴스들만 콕콕 집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릴 첫 번째 소식은 검찰의 통계청 압수수색 사건입니다. 사건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과 진행 상황에 대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전해드릴 두 번째 소식은 숨진 대전교사의 유족이 가해 학부모 포함 총 10명을 고소한 사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건의 경위와 유족들의 입장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핫 이슈들 만나보러 가실까요? 전임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비롯한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은 지난 5일 감사원이 수사 요청한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통계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관련자 22명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이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에서 압수수색을 진행 중입니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쯤부터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서 최다령 감사원 제1사무차장은 지난달 15일 중강 감사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청와대 및 국토교통부가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거나 정보를 왜곡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와 국토부는 최소 94회 이상 한국부동산원 통계 작성에 개입하고 집값 통계 수치를 조작했습니다. 한편 감사원이 수사 요청한 대상에는 전 국토교통부 장관, 전 통계청장 및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이 모두 포함됐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대전에서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초등교사의 유족이 가해 학부모 8명과 민원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학교 관리자 2명을 고소했습니다. 유족은 이에 대해 정당한 교육활동에도 아동폭력 가해자라는 이름을 달아야 했던 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시작일 뿐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대전교사노조 및 초등교사노조는 수많은 동료교사들의 제보가 들어왔고 추가적인 자료들을 확보했다며 이를 기반으로 가해 학부모 8명에게 법에 합당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고소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이 고소한 혐의는 공무집행 방해, 사자 명예훼손, 명예훼손, 강요 및 협박 등입니다. 고소당한 학부모들은 숨진 교사가 지난 2019년 담임을 맡았던 반학생 4명 등의 부모들로 교육청 조사를 통해 교권 침해 행위가 확인된 학부모 2명도 포함됐습니다. 한편 지난달 7일 대전 유성구에서 40대 초등교사 A씨가 극단 선택을 한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만에 숨졌습니다. 시 교육청의 조사에 따르면 숨진 교사 A씨는 학부모 B씨 등 두 명에게 지난 4년간 16차례에 걸쳐 민원을 받았습니다. 10월 6일 허브스 브리핑에선 검찰의 통계청 압수수색 사건과 숨진 대전교사의 유족이 약 10명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내일도 허브스 브리핑은 유익한 소식들을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날씨입니다. 일교차가 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의 최고기온은 21도지만 최저기온은 10도로 약 10도가 넘는 일교차가 발생할 예정입니다. 일출을 기점으로 기온이 올라갔다가 일몰을 기점으로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추위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요새 날씨가 급격히 추워지는 추세입니다. 구름의 양도 어제 대비 확연히 많겠습니다. 쌀쌀한 바람 역시 거세질 예정이기 때문에 겉옷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또한 환절기 감기 및 독감 등 질병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한편 강수 확률은 약 20%로 비가 예고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날씨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리포터 김지윤, 아나운서 배윤, 그리고 엔지니어 윤리경이 함께했습니다.